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8일 남조선의 량심수 속방 추진위원회의 주최로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량심수들의 속방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2천여 명의 각계층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집회와 때를 같이해서 세종문화회관 주변에서는 량심수 속방을 위한 서명운동과 시위 등이 벌어졌습니다.